IT 조선 팟캐스트입니다. IT 조선 김희박 부장단의 주간 IT 뉴스 결산 회의입니다. 이번 주 주간에 합치다 그 주초에 인사가 좀 있어서 취재1,2부가 산업부랑 디지털부로 이름 바꿨는데 좀 저 기자들도 좀 변동이 있고 그러니까 부장님들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더 잘하시게 해주세요. 일단 또 다시 갤럭시 노트 7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리콜한 제품도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리콜한 제품 이후에 개선판이라고 하는데 개선판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을 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그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했는데 개선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배터리 이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뭐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입장은 배터리 문제고 그거를 개선을 했다.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지. 이게 단순히 한두 제품에서 끝나면 뭐 불량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이게 그 개선 전처럼 숫자가 많아지면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라든지 그 스마트폰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그 확신이 커지는 거죠. 그게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데일리 메일인가요? 네. 그 실험 얘기도 나오는데 데일리 메일의 실험은 약간 그 로이터의 기자 하나가 갤럭시 7을 가지고 와서 그 실험실에 이걸 압력 실험을 해줘봐라 그랬더니 그냥 기준이 없어요. 비교 대조군도 없고 얘만 그냥 압력을 가해서 눌렸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까 폭발이 인화가 됐다.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얘가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최소한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다른 제품이 이 정도 압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화가 발화가 됐는데 갤럭시 7은 그거보다 약한 수준의 압력에서 발화가 됐다든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주머니나 어디에 넣고 다닐 때 평균적으로 가해지는 최대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압력에서 발화가 됐다. 이런 기준이 됐을 때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로이터에서 쓴 기사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내려 있고요. 그거를 이제 데일리메일 쪽에서도 그 기사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만든 것 같은데 그 데일리메일도 삼성전자 쪽에서 조만간에 기사가 그 무리한 기사니 이걸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뜬금없이 압력 실험을 하죠? 발화가 지금 산업기술 시험원에 제출한 사인이 충격이한 화재라고 삼성이 낸 걸로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개선품 한국에서 그 개선품에서 그 불이 났다. 그래서 뭐 그 제품을 보니 의자에 눌린 흔적이 있었다. 그러면 의자에 눌렸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압력 이 가해졌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데요. 그거 이후로 그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다른 뭐 해외에서도 그런 뭔가 실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약간 무리한 실험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삼성 오늘 실적 3분기 잠정 발표한 게 거의 8조 원 육박한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참 대단하네. 삼성 실적은 이게 그 갤럭시 7이 뭐 문제가 생긴 게 8월 중순 이후 8월 20 며칠 그때쯤 생겼으니까 뭐 그 사실상 그 삼성 갤럭시 7 뭐 리콜 문제가 터진 거는 9월 리콜이 이루어진 건 9월부터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럼 한 달 정도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한 달 정도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그 경기가 좋아서 그 가격이 좀 좋아서 그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 대한 그 손실을 만회하지 않았나. 손실이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갤럭시 7으로 인한 뭐 피해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만회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4분기가 문제겠네요, 결국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한 110만 원, 100만 원 잡았을 때 260만 대가 나갔으니 그걸 계산을 해보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디에 팔아먹을 수도 없고 뭐 내부적으로 뭐 쓰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직원들이 사면 어떠냐 그걸 바꿔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하튼 제 가격은 못 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벌었어야 될 돈이 감소되는 거겠죠. 그 지난주에 그아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저거 있었잖아요. 구글 메이드 바이 구글인가? 맞죠, 이 부장. 그거는 거기서 나온 거 중에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 이게 그렇게 성능이 좋다면서요. 그 구글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를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뭐 이게 핵심이다 해서 일종의 인공지능을 내놨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이 제품이 탑재된 게 이제 픽셀폰이거든요. 픽셀폰. 근데 이 이게 거의 영어로 거의 문장 단위로까지 다 처리가 돼서 뭐 학부모들이 영어 교육을 더 심하게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 학부모들?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해봅시다. 그 나이파는 끊임없네. 여기는 진짜 뇌물 공공기관인가? 왜 또 터졌죠? 직원들 뇌물 사건 연루된 거. 이게 뭐 최근에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이제 재확인되는 거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혀 별개의 건이 터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거 문제가 됐던 그 건인데 그게 이제 그 건하고 그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슷한 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사이에 있었던 게 밝혀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외주 용역을 준 사람이 그 외주 그 나이파 직원이었다가 밖에 나가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뇌물이 오갔다. 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이파가 실은 전에도 문제 이런 뇌물 사고가 있을 때뭐 자정 결의도 하고 뭐 깨끗하게 찾아서 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리를 그 당시 하지 못하고 못해서 이게 새로 밝혀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겠죠. 더러운 그 기관처럼 그 부정이 만연한 기관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문자가 와가지고 이메일이 와서 러시아에서 로그인했다고 네이버에.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 바꿨는데 보니까 방통위가 국감에 제출한 보고서 보니까 3년간 개인정보 3,500만 건 유출됐다고 나왔잖아요. 이거 근데 유출이 어쩔 수 없으면 진짜 돈을 들여서 전 국민 주민번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번호든 뭐든. 이제 뭐그 국감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하도 많이 이게 유출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둔감하거든요. 이제 뭐 실제로 근데 이런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니까 뭔가 대안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 상태면은 대한민국 이 것만 이렇게 뭐야? 최근 3년간만 뭐 3,500만 건이면 그 과거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다 유출된 대한민국 거죠. 국민들 다 털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실은 우리 뭐 고등학교 때그 고등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세금 걷는 거 있잖아요. 백골증 보니 뭐니 그런 것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활용한 개인정보도 돌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가입하기도 하고, 뭐 죽은 사람들 정보까지도 다 그 털렸다고 봐야죠. 사망자들 개인정보 이용해서 쓰는 거는 좀 따로 취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포털에 이미 가입한 정보 해지도 복잡하잖아요. 저 아는 분 돌아가셨는데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페이스북에 그대로 계정이 살아 있거든요. 그거는 저기 사망 신고서를 어떻게 뭐 제출하면 뭔가 지워주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그거를 임의로 회사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폐지를 시켜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될것 같네요. 일단 뭐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강화를 하고 그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인식을 좀더 확산해서 이게 지금 해야 정부나 될것 같습니다. 기관이 못 해주면 개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 매년 국감 때또 나오겠지만 정보보호 관련 투자 자체도 쥐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뭐 10장 정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기들은, 뭐 그걸 털린 기업들은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게 이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털리는 건데,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사실 열심히 하는가 싶기도 해요. 뭐 과징금이 별로 안 되니 뭐 벌금이나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아도 되니 뭐 그런 것도 아닌가. 그래서 기업체에서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좀더 강화된 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이런 것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 정신적인 위자료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게 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 쓰고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갑갑하네요. 그 코리아셀 페스타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코리아셀 페스타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코리아셀 페스타 행사 특징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이제 좀 신제품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살만한 제품들이 좀 많이 참여했다는 재고털이 거거든요. 아니고 좀 작년에만 해도 좀 재고털이 인식이나 뭐 볼적없는 뭐 그런 행사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좀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좀 살만한 제품들이 많다는 게 인식이 좀 퍼져 있고요. 지금 현재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한 250개 업체, 전국에 한 6만 개 정도 매장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도 보면 여기에 참여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평균 매출이 아, 요번에 전통시장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지금 거점 시장 17곳 중에 15곳 대상으로 해서 이달 초에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평균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뭐20% 정도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요번 주 저기 엔터 쪽에는 닌텐도 클래식 미니 패밀리 컴퓨터 패미컴 미니가 불티가 났다고 하던데. 네, 저희 그 기사를 쓴 김영원 기자도 해당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예약 판매 시작되자마자 무성 인쇄로 판매가 돼가지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다 완판되는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부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두배 가까운 가격에 재판매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국내는 아직 정식 출시는 안된 거죠. 아, 네, 국내 얘기는 아직 없고요. 6만 8천 원이면 해볼 만한데, 우리 저기 옛날에 겜보이인가 컴보이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아쉽지만 뭐 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을 가이드를 해당 기사를 통해서 해드렸고요. 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이슈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박 부장 보니까 삼성 거는 이제 갤럭시 7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종의 죽이기가 시작이 된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삼성 죽이기든지. 그러니까 그 압력 그 아까 얘기한 거 네. 자체도 뭐 우리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미국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아까 납득이 안 가는 형태인데. 좀 지켜보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뭐가 포착이 되면 하긴 삼성 기업 자체가 그렇게 그 일본의 사뇨나 소니 뭐 그런 대기업보다 업력이 작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지나치게 독주에 대해서 뭐 일부 그 유럽이나 미국 그 사람들이 별로 애플을 선호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번 기사는 지나치게 좀 문제가 있어서 뭐 다른 그런 그 반감 내지는 그런 기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합시다. 다음 주에는 좀 회의를 여러 가지 뉴스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 좀 그 한 주 동안 고민을 좀 해가지고 다시 녹화하는 걸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